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의 중요성, 예, 구속사 시리즈 7권에 관한 내용인데, 예,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잠깐 정리해보면,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뭡니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40년의 노정을 걷는 가운데 총 42번의 진을 치는데, 그 중에 11번째 시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광야 노정 가운데 시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육성으로 먼저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나중에 산에 오른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10가지 계명, 옆에 나온 내용이 바로 구약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구약의 모든 법의 핵심이 되었어요. 근간이 되었고, 여기서 많은 율법들이 파생되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살펴봤냐면,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바로 단순한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구약의 법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보아야 한다. 전 세계, 이 지구 땅덩어리 전 세계의 중심이자 또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바로 뭐다?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십계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카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카로구스. 로구스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 로구스인데, 데카로고스. 이 데카라는 단어는 10이라는 숫자죠. 10. 즉 10개의 혹은 10의 말씀들 직역하면, 네, 로고스, 말씀의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데카로고스, 10의 10개의 말씀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말씀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창조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가리킬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헬라어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분,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원래적인 말씀, 즉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로고스예요. 단순한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고스 앞에 숫자 10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숫자 10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숫자 10은 성경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 사용된다. 전체를 대표한다. 숫자 10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예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숫자죠. 그리고 숫자 10은 성경에서 충만함을 가리키는 만수입니다. 가득 찰 만, 숫자 수. 즉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충만한, 모자람이 없다,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가 10이에요. 그리고 또 숫자 10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다시 손을 펴서 1, 하나로 시작하죠. 그죠? 딱 10을 카운트하면 보통 끝이 나고 다시 1로 돌아갑니다. 11 같은 경우도 10이 끝나고 다시 1로 돌아가는 게 11이에요. 10이 두 번 겹치고 또 1로 돌아가는 게 21이고, 그래서 숫자 10은 이렇게 어떤 단체를 대표하고 뭘 가득 채우는 완전한 수, 충만한 숫자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숫자. 이 숫자 10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성경에 사용하시냐면 바로 타락 이전의 세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충만하게 완성하는 구속 역사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 하나님은 숫자 10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근본의 말씀 자신을 가리키는 로고스 앞에 10이 붙었다. 데카로고스는 바로 타락한 인간을 타락 이전에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로 되돌리는 말씀이다. 되돌리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십계명의 의미라고, 원어적 의미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속 시리즈 7권, 십계명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모세 시절에 주신 과거 모세 시절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야 할 데카로구스, 즉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 말씀으로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은 십계명의 의미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시 우리를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이키는 완전한 로고스의 말씀의 의미로 십계명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서론을 가지고 오늘 본론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고리타불한 과거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이키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십계명의 그 순서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순서도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십계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그래서 우리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대신계명이라고 우리가 한 종류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계명은 인간 사이들 안에서 지켜야 될 법도,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1부터 4계명과 사람들을 향한 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죠, 그죠? 네, 옆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열 가지로 나누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라는 개념은 열 가지 계명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십이라는 충만함,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십계명 전체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온 아담의 원죄를 열 가지로 분석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것을 열 가지로 분석해서 아담, 인류의 시조의 죄를 폭로하고 있고 이것은 아담과 똑같이 아담의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죄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열 가지로 분석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과거의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현재 우리의 죄를 열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다. 자, 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이 뭐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법이죠. 두 번째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의 죄, 우상을 만드는 죄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있죠. 다섯 번째 뭐예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다른 구절 보면 아내 몸종 소유가 또 번갈아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총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순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서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죄를 폭로하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에 대한 실제적 지침. 이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법이 네 번째 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신 계명은 병렬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해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이 1계명부터 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침을 안식일 규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계명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아우르고 있다면 대인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5계명부터 9계명도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이 계명 안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 지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느냐? 탐심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탐심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 법이 앞에 있는 법들을 총망라하는 구조로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법이 있죠. 같은 것을 두 번 기록한 것 같다. 무슨 계명과 무슨 계명이에요? 8계명과 10계명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라요. 여덟 번째 계명인 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자, 이것은 도적질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또 돈이 없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하는 경우도 다 이 여덟 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은 어떤 개념이냐면 뭐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냐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큰 계명이에요. 자, 열 번째 계명은 도적질을 비롯한 다른 모든 죄들의 근본 요인인 탐심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말미암아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도적질 물론 뭘 갖고 싶어서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고파서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경우. 그런데 이 열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 다른 모든 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요인이 탐욕이다라는 것을 열 번째 계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덟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은 약간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10계명의 1차적 결론이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한 계명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열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은 끝 계명들이 정리해 놓고 있지만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타이틀의 계명이 뭐냐면 열 번째 계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열 번째 계명. 즉 이 열 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탐욕, 탐심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우리는 날마다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자, 근거 구절 하나 되겠습니다. 이 구절 하나 딱 되면 탐심이 얼마나 근본적인 10계명의 핵심 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탐심이 곧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논리를 연결시키고 있죠. 탐심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열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탐하지 말라. 탐심에 대한 규명은 열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열 번째 계명 탐심이 곧 뭐다? 우상 숭배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같다라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탐심이 곧 열 번째 계명이 곧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열 번째 계명 탐심의 개념이 한 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위아래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 모든 폭로된 열 가지 죄의 근본죄가 탐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모든 죄의 근본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자, 모든 죄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다. 욕심이 바로 뭐예요? 탐심이죠. 다른 것을 탐하고 갖고 싶은 마음, 거기서부터 죄가 일어나고 그 죄가 계속 커져서 죽음이 온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십계명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들을 아담의 죄를 열 가지로 나누어서 폭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아담의 죄, 또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죄의 근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에서 나머지 아홉 개의 죄악들이 다 터져 나왔다는 것을 십계명의 마지막 배열, 열 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의 순서가 마구잡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대신계명, 대인계명, 또 각각의 끝에 대표되는 계명을 배치해 놓고 맨 마지막에 탐심의 계명을 배치해 놔서 전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죄의 핵심 내용이 탐심임을 끝에 배치된 열 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질서 있게 10계명은 정리되어 있다. 자, 결국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10계명 전체를 범하게 만드는 죄의 근본임을 이 10계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모든 죄들의 근본이고 아담을 타락시킨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담과 여자의 죄가 바로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준 오리지널 씬, 원죄죠. 원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도 바로 뭐예요? 탐심이었어요. 탐심으로 비롯해서 만들어진 죄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딱 하나죠. 그죠? 딱 하나인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요인이 뭐냐면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다 줬어요. 만물을. 온 만물을 다스리고 온 만물에 충만을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의 만물을 다 갖고 선악과 하나만 금하면 이거 없이 살 수 있죠. 다 받았는데. 그런데 바로 뭐예요? 하나 금한 선악과를 기어이 먹겠다는 욕심이 타락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죄의 근본은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요,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 안 그래? 특히 바로 뭐냐면, 예? 억만장자, 막 수백만, 수억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한 가지 희귀한 아프리카의 그것을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하나 없는 것을 반드시 갖겠다고 뭔가 비리와 죄를 저질러 가면서 그것을 탈취하는 것이 이 땅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 6절이죠. 여러분들, 욕심만 줄이면요, 많은 죄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욕심만 줄이면 많은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욕심을 줄이는 것이 바로 죄를 처벌하는 근본 방법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열 가지로 폭로해 놓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똑같이 죄를 배워서 타락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로. 자,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십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안 믿어지죠? 아, 천하까지 먹은 건 알겠는데 십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무슨 십계명을 범해요. 십계명 있지도 않았는데.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게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한순간에.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뭐예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란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바뀌었죠. 그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뱀을 섬겼잖아요. 바로 첫 번째 계명 어겼습니다.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과라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선악과는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보이는 우상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어겼죠. 자, 세 번째 계명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유, 목사님 세 번째 계명은 안 어긴 것 같은데요. 아담이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네, 분위기상 어겼다고 말해야죠. 그렇죠? 제가 다 폭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그랬어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때 또 추가로 죄를 짓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지. 3계명은 어디에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죠. 자, 딱 보면 아담이 누구를 핑계대요? 여자를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앞에 수식어구가 붙어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그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순간 망령되이 일컫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세 번째 계명이 여기서 폭로되죠. 네 번째 계명 뭡니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7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이 깨졌죠.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네 번째 계명 어겼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부모,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개명 오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 이건 아니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누굴 죽였습니까? 자, 여섯 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손들이 다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갔죠. 아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의 후예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누굴 죽인 거예요? 온 인류를 죽인 장본인이죠.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 사단과 짝했죠. 영적 간음죄를 이때 짓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 바로 어겼어요.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어겼죠. 자,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죠.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다 줬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선악 나무 실과만 주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아담은 무엇을 훔쳤어요? 하나님 영역에 있는 자신에게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훔쳤죠. 도적질했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 어겼어요. 또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추가로 지은 죄예요. 아홉 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은 죄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거짓으로 증거했어요. 참 십계명이요. 보통 계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가 이렇게 처절하고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묻죠. 야,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냐? 뱀도 몰라요, 비밀을. 이것을 여자가 폭로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 증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여자의 말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원래 이 원류의 말씀은 뭐냐?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나. 이게 원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거짓 증거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예요? 선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모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실과. 동산 중앙에는 선악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 나무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동산 중앙에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선악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모두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거짓 증거죠.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 증거였어요, 그죠?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거짓 증거죠. 아홉 번째 계명 어겼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상태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 전체를 타만죄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담과 여자를 이끌어 들이신 것,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것 뿐이에요. 여자하고. 그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집 전체를 탐한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요, 아담과 여자가 지은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자세하게 열 가지로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상처도 드러내야 치료된다는 것. 십계명은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온 유유의 죄,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열 가지로 분석해 놓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의 중요성을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되게 오버하신다. 구약의 십계명을 가지고 막 되게 막 있는 것처럼.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보시면요, 십계명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 중요한지를 이제 그 일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중요성. 자, 다시 말해 십계명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중심이라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의 중심이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죠? 아, 구약의 율법은 폐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새법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목사님 거꾸로 얘기한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십계명이 박혀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이 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냐, 중요하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모세가 받은 세부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세부 율법. 세부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 율법을 그 다음에 추가로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이 모토인데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대한 세부 규칙, 자세한 세부 규칙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받은 세부 율법이 십계명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십계명 순서대로 십계명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이 십계명으로 풀린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십계명은 두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 아시죠? 두 번.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광야 1세대들에게. 대상이 누구냐, 이게 대상이.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광야 1세대들에게 첫 번째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시내 광야에서. 자, 이 모세가 받은 세부 율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전체에 걸쳐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 1세대들에게 주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요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 1세대들에게 전체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먼저 십계명을. 그 다음에 세부 율법은 모세가 따로 가서 받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자, 이걸 보시면 모두가 십계명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십계명을 정리해놓고 있는 법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단에 관한 법이 이 중에서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대신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 제단에 관한 법에 한 번에 쏟아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바로 광야 1세들에게 주신 세부 율법인데 다 십계명을 조목조목 잘라놓고 있어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기서 1, 2, 3, 4계명이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대답을 일단 하셔야겠죠, 그쵸? 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빗금 보세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다시 자세하게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24절에 너의 양과 소,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건 바로 뭐예요? 4계명,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으로 봐야 됩니다. 안식일에 번제를,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네 번째 계명 나왔죠? 또 그 다음 바로 뭐예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내 이름을 기념하라. 바로 뭐예요? 세 번째 계명,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잘 불러라 라는 세 번째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 2, 3, 4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폭력에 대한 법. 바로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과 6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5계명과 6계명.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자,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몇 번째 계명이에요? 여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옆에 답이 있습니다. 자, 21장 15절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 5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네? 지금 1, 2, 3, 4 계명이 20장 23절 24절에 나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이 21장에 나오죠. 순서적으로 10계명의 순서대로 세부 율법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0계명의 순서대로 세부 율법을 그 순서대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중요하다는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세 번째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에 관한 법. 뭐 어떻게 물어주라. 어떻게 상해를 입히거나 훔치면 물어주라. 배상에 관한 법. 10계명 가운데 여덟 번째 계명에 관한 법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순서대로, 최대한 순서대로 세부율법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2장 1절입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 시작. 사람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구체적이죠. 몇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선포해놓고 구체적으로 도적질하면 종류에 따라 몇 배로 갚으라라는 세부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여덟 번째 계명 갔고요. 그 다음 도덕에 관한 법이 나와요. 도덕에 관한 법. 바로 10계명 가운데 일곱 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장 16절. 자, 22장 16절. 시작.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몇 번째 계명이에요? 간음죄에 해당하죠. 가능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1세들에게 주신 세부율법도 1, 2, 3, 4, 5, 6, 7, 8 거의 순서적으로 바로 10계명의 순서에 따라 세부율법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광야 2세대들에게도 다시 10계명을 선포하시죠. 자, 왜 10계명을 다시 선포해야 돼요? 2세대들에게. 1세대가 죽은 이유이기 때문에. 바로 41번째 진쳤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1세들 다 죽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1세대 가운데는. 그러니까 2세대들은 10계명을 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다시 언급하시고 세부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자, 이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법 가운데 아홉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이 나와요. 광야 2세대에게 주신 세부율법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10계명을 줬다고 그랬죠. 2세대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장면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율법이 들어가는데 구계명, 십계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바로 십계명 가운데 아홉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세부 율법이죠.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5절. 자,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뭐에 대한 법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한 세부 법이죠. 이걸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의 증거로는 증거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두 명 이상이 같은 말을 해야 그 증거는 확실하다는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구계명에 대한 법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 가운데 열 번째 대한 계명은 신명기 2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열 번째 계명에 대한 법이 나와요. 자, 22장 22절입니다. 22장 22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됐어요. 그죠? 열 번째 죄죠. 어떤 죄예요? 내 이웃의 집.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어느 부분은 뭐라고 해놓으세요?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부녀와 통관하는 것은 다른 집 아내를 탐한 거죠. 예. 열 번째 계명에 대한 법입니다.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다른 사람의 그냥 물건을 훔치는 거랑 이미 결혼한 다른 사람, 남자의 아내를 훔치는 거는 처음이 달라요. 그죠? 이 아내를 훔치는 것은요, 이거는 탐심의 극치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처녀와 이렇게 간음했다? 그것도 죄인데 더 악한 죄가 바로 뭐예요? 다른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극악한 탐심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열 번째 계명을 주목해서 볼 건데요. 왜? 열 번째 계명이 모든 십계명의 근본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탐심에서 모든 우상 숭배부터 도적질, 거짓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나온 걸 아셔야 돼요. 탐심 때문에. 잘 보세요. 그죠?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도 바로 뭐예요? 탐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싶은 욕심, 영적 욕심이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왜 우리가 보통 망령되이 여겨요? 읽게 돼요. 어느 순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이씨,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됩니다. 또 말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어기잖아요. 내 욕심, 돈 더 벌려고, 물질 더 채우려고 주의 안식을 범하잖아요. 탐심이에요. 부모 공경도요. 부모 공경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 욕심 채우느라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믿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자를 죽여요. 미워하고. 탐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간음도 바로 뭐예요? 바로 남의 여자를 탐하는 거죠. 도적질 바로 뭐예요? 탐심이죠. 거짓 증거도 왜요?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 탐심의 극치라고 열 번째 계명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이 탐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내 이웃을 탐하다가 망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멸망당해 죽을 뻔한 사건이 바로 남의 아내. 누구예요?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죠. 이름이 바로 뭐예요?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분명히 이 열 번째 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열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1부터 10까지 가운데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를 바로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원래 법대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둘 다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네? 다윗도 바세바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뭐예요? 울며 통곡한 거예요. 그 죄가 폭로되었을 때. 왜? 그 율법을, 그 열 번째 계명의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물로 통곡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범했던 이 탐심의 죄, 이것은 한마디로 아담과 여자가 범했던 선악과의 유혹이었습니다. 탐심, 아담의 원죄가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허용되는데 한 가지만 금한 법이 선악과 법이에요. 그죠? 그럼 다윗에게도 바로 뭐예요? 모든 여자가 다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당시에 왕이라면 모든 처녀들은 다 허용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첩들 줬잖아요. 다윗이 합법적으로. 그런데 바로 뭐예요? 한 가지 다윗에게 금해진 선악과와 같은 존재가 바로 뭐예요? 유부녀죠. 왕이라 할지라도 유부녀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바로 뭐예요? 아담처럼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악과 유부녀, 남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두 인물이 대비됩니다. 선악과의 유혹, 네? 다 금해도 다 허용돼도 한 가지 금한 것을 범했던 다윗이는 반면에 모든 것이 허용돼도 한 가지만 금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통과한 자가 또 나옵니다. 누구예요? 요셉이죠. 성경은 다윗과 요셉을 바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 선악과의 유혹 열 번째 계명을 어긴 반면 요셉은 선악과의 유혹 열 번째 계명을 지켰죠.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바로 다윗이 그 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죠? 늦게 늦잠 자면서 전시 중에 늦잠을 부리다가 우리아의 아내의 벗은 몸을 보고 바로 범했죠. 다윗은 열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에 실패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열 번째 계명을 선악과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이죠. 마치 선악과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 보디발이 나에게 다 허용했다 했어요. 다 거느리라고 했다. 그런데 금한 것은 누구뿐이다? 당신이다. 그 바로 뭐예요? 선악과죠. 모든 것을 다 허용해도 한 가지 그만 선악과가 바로 뭐다? 당신이다. 당신이다. 당신이 아무리 유혹해도 당신은 보디발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범할 수 없다.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치고 열 번째 계명을 지킨 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성경은 모든 구약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약 모든 사건들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보시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의 중요성, 바로 구약의 세부 율법들이 바로 십계명의 순서대로 십계명을 자세하게 다시 풀이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십계명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십계명이 중요한 법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이 구약을 아우르는 법일 뿐만 아니라 신약, 그 중에서도 우리의 종말과 관련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옥에 갈 명단, 심판받아 지옥에 갈 명단도 무엇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단순한 구약 율법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법일 뿐 아니라 신약, 또 종말의 모든 법까지 아우르는 법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십계명과 상관이 없어 보이죠? 너무나 갭이 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은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으로 계시록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이 십계명을 근거로 심판하고 십계명을 근거로 구원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근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심판받을 자들의 종류예요. 다 바로 뭐예요? 십계명을 근거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몇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 심판이다. 계시록에 가서. 또 살인하는 자, 여섯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 가운데. 또 복수가 음행. 음행 몇 번째 계명이에요? 일곱 번째 계명. 간음죄. 또 도적질. 몇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갈 명단이다. 십계명을 근거로 심판받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지옥갈 명단인데 십계명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갈 명단이죠.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때 누가 지옥 가느냐. 십계명을 근거로 지옥 보내. 이게 구약의 끝난 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종말에 지옥갈 명단도 십계명을 근거로 발표하고 있어요. 살인자들 몇 번째 계명이에요? 여섯 번째. 행음자들 몇 번째 계명이에요? 일곱 번째 계명. 우상 숭배자들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거짓말하는 자들 몇 번째 계명이에요? 몇 번째? 아홉 번째. 거짓 증거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증거. 아홉 번째 계명. 이 십계명들을 마지막 때도 범하는 자들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 또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죠. 읽겠습니다. 22장 15절도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뀌면 지옥이죠. 여기도 누가?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 행음자들 몇 계명? 탁 하면 나와야지 이제. 7계명. 7계명. 살인자들? 6계명. 6계명. 우상 숭배자들? 2계명. 2계명. 두 번째 계명.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아홉 번째 계명. 이렇게 십계명을 범한 자들이 마지막에 다 성밖,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의 역사 또 심판을 이기는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지금 무엇이 대거 쏟아지고 있어요? 십계명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십계명은 바로 보다 오늘의 결론,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다 아니다. 단순하게 구약에 폐해져야 될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말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할, 제가 얘기했죠? 이건 원어로 알아야 된다고. 십계명이 아니라 데카 로구스의 계명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 데카로구스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시 됩니다. 10. 타락 이전의 세계로 우리를 돌이키는 온 땅에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10. 바로 10의 로구스. 말씀 자신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십계명을 재해석해야 한다. 구약의 율법이 신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십계명이 신구약 전체를 데카로구스로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로 오늘 총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이렇게 계시록까지 끌고 우리의 삶의 규율로 확장시켜 보아야 하느냐? 그건 성경의 기록 원리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의 원리를 우리는 절대 성경 보면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성경 역사고 이것이 구속 역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미래에 성취될 주의 재림의 역사, 이것도 이미 바로 뭐예요? 옛적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지난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서 찾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논리가 성경 전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샅샅이 뒤져서 살펴봐야 돼요. 왜? 옛적 것이 현재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옛적 십계명이 마지막 종말 계시록에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십계명도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 계시록에 일어날 삶으로 확장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냐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의 규율, 신앙의 방법을 어디 가서 찾으라? 다시 옛적 길로 돌아가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찾으면 현재 우리의 구속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역사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역사죠. 바로 뭐예요? 데카로구스의 역사죠. 숫자 10.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우리를 로고스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십계명의 역사를 전도서 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사 자체가 바로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데카 로고스의 역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 전체가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시 반복되는 역사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역사다. 구속사는 데카로구스의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계명을 따라 심판하시고 십계명을 따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종말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반드시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다 뭐다? 십계명을 근거로 한 십계명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